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내달픈 양치. 아무도 베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비.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읊음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도 끼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근문자 찬란한 그 채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들,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노래는 멀리.